손이 저려와 징징징 언제까지 문자만 할 건지 난 뭐해 나랑 뭐해 이미 사라진 숫자 1 내 맘 읽고도 왜 답이 없는 건데 더 뭔데 You don't know why 난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키스를 원해 실처럼 엉킨 널 네가 풀어달란 말야 깜빡이는 내 맘 끊기기 전에 You say it 어디야 say it yeah, yeah.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혼자 머릿속에 몸소리는 뭐해 어서 내게 전화해 이 밤을 씻기 전에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baby 결국 너와 나의 결론을 보내 헤어진 말고 한마디만 해 너 지금 어디야 Let me tell you I love you baby 너 지금 어디야 누가 이기고 지는 건 우리에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You know that 자꾸 애처럼 구는 건 그만큼 날 안았다는 뜻이란 걸 너도 알잖아 Yeah, already I 네 손목의 시간을 나로만 채우고 싶어 처럼 너만 날 감고 싶어 불이 붙은 내 맘 꺼지기 전에 You say it 어디야 say it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혼자 머리 쓰고 몸소리는 뭐해 어서 내게 전화해 이 밤을 씻기 전에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what you doing baby 결국 너와 나의 결론을 보내 헤어지 말고 한마디만 해 너 지금 어디야 어서 내 맘 잡아 뜨끔한 민트 없이 날 꽉 안아